햇빛 따스한 아침 숲속 길을 걸어가네 당신과 둘이 마주 걸었던 이정든 사잇길을 보랏빛 꽃잎 위에 당신 얼굴 땅은 거룩한 곳입니다. 아침 이슬에 반짝이는 솔잎, 해변의 모래톱, 깊은 숲속의 안개에 노래하는 온갖 벌레들도 모두 신성합니다. 나무 줄기를 흐르는 수액은 바로 우리의 정맥을 흐르는 피. 우리는 땅의 일부이고 땅은 우리의 일부입니다. 거친 바위산과 목장에 있을 향기로운 꽃들, 사슴과 말, 커다란 독수리, 이 모두는 우리의 형제입니다. 만일 사람이 쏙독새의 아름다운 지저귐이나 밤의 연못과 개구리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인생에 남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땅은 거룩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의 땅을 목장의 꽃향기가 나르는 바람을 맛볼 수 있는 곳으로 지켜주십시오. 자손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 땅은 모두의 어머니라고. 모든 좋은 것을 땅으로부터 나오고 이 땅의 운명이 곧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을. 19세기 중반 미국 정부가 스쿼미시 인디언들에게 그들의 땅을 요구할 때 할 수 없이 뺏겨야 하는 땅을 남기며 인디안 추장이 워싱턴의 지도자들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이 땅의 소중함을 한 번 더 되돌아보는 이 시간. 안녕하세요. 내 마음의 시 가족 여러분. 2017년 5월이 오기까지 나라 안팎에 밤은 깊고 목은 쉬고 역경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카시아 향기가 가득 피어나는 아침, 부드러운 향기 속에 밤의 문을 열어 시가 그려내는 수채화 같은 풍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 모두는 자기만큼의 무게와 크기의 짐을 지고 살아간다고 해요.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던, 제비꽃 옆에 앉아있던, 잠시 짐을 내려놓고 하루의 디딤돌 같은 이 시간 우리도 자기 안의 내면을 비추어 봐요. 샘물처럼 힘을 내며 서로에게 하나의 의미가 되어봐요. 노래를 한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쟤리즈 It's good to touch the green green grass of home. Yes, they'll all come to meet me, arms reaching, smiling sweetly. It's good to touch the green green grass of home. The old house is still standing, though the paint is cracked and dry. And there's that old oak tree that I used to play on. Down the lane I walk with my sweet Mary, hair of gold and lips like cherry. Good to touch the green, green grass of home. Then I awake and look around me at four gray walls that surround me, and I realize, yes, guess I was only dreaming. For there's a God, and there's a sad old portrait. On and on we'll walk at daybreak. Again I'll touch the green, green grass of home. Yes, they'll all come to see me in the shade of that old oak tree as they lay me 'neath the green, green grass of home. 앞마을 냇가에 물레 방아 소리, 뒷동산 종달새 지저귀는 노랫소리. 아, 꿈속에 들려오는 어머님의 자장 노랫소리. 푸르고 푸른 고향의 잔디야. 그린 그린 그레스 오브 홈, 톰 존스의 노래였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는 귀한 시인 한 분이 와 계십니다. 1978년 시문학을 통해 문단에 나오셨으며 전 농협대 교수, 농민신문 편집국장을 거쳐 사단법인 한국현대시인협회 명예이사장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제35대 국제팬 한국본부 이사장이신 손혜일 시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먼저 제35대 국제팬 한국본부 이사장에 당선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정말 이렇게 바쁘신데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기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전국의 내 마음의 시 애청자들을 위해서 인사 나눠주시겠습니까? 예, 전국의 애청자 여러분 너무도 반갑습니다. 저는 시를 쓰고 있는 손혜일 시인입니다. 현재는 국제팬 한국본부 제35대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그냥 이 자리는 그냥 좀 편하게 얘기하는 자리입니다. 네. 그동안 선생님께서 시를 접하신 분이나 또는 선생님을 처음 접하신 분도 들 모두 함께하는 자리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이사장님께서 그냥 네. 자연스럽게 살아온 예. 대로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예. 예, 먼저 처음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요. 네. 이사장님께서 정말 오랫동안 시를 써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나의 시의 길이랄까 삶이랄까 시인이 된 동기를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어떤 문인들과 어떤 특별한 추억이 있는지 그 얘기 좀 네. 잠깐 들려주세요. 예, 저 대부분의 문인들이 그렇듯이 저도 어렸을 때 수많은 독서를 하고 또 독서반장을 일부러 맡기도 하고 습작 기간을 거쳐서 그 문인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예, 그러다 1974년 서울대학의 대학문학상에 당선이 돼서 아, 나도 시인이 되고 또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을 갖고 쭉 시를 써왔습니다. 그래서 1978년도에 시문학 등단하고 또 홍익대학에서 문학박사학위도 받고 쭉 하면서 문학단체장을 맡아서 봉사도 하고 그리고 한 40여 년 가까이 그런 창작을 하고 문인단체를 봉사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문단 활동을 해오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유, 정말 40년 쉽지 않은 세월인데요. 강산으로 치면 정말 여러 번 바뀌었을 것 같아요. 지금 수많은 시인들을 만나오고 계시잖아요. 정말 기억나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지금 이번 달이 5월이 감사의 달입니다. 어버이날, 어린이날, 스승의 날, 정말 부부의 날까지 있는데 이사장님이 오늘에 있기까지 이사장님을 시의 세계로 이끌어주신 스승이 있으면 좀 들려주시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사장님이 오늘에 있기까지 어떤 신념이나 좌우명이 있으면 연달아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제가 학창 시절부터 존경하고 또 애송시를 낭송 같은 그런 문인이 몇 분 계십니다만은 우선 그 시 한국의 시성이라고 일컫던 미당 서정주 선생님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분은 뭐 교과서에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처음 만나는 거는 한 40몇 년입니다. 문학 청년 시절 어디 저 문인 행사장에서 우연히 뵈서 선배 문인들이 문학을 공부하고 있는 소나무계 시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 거의 뭐 저를 만나 뵌 적도 없고 작품을 본 적도 없는데 이렇게 보시더니 이 친구 시 잘 쓰게 생겼네. 아, 그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그 한마디를 제가 또 고마워서 용기를 갖고 그 빚을 갚느라고 재작년에 한국현대시인협회 제가 이사장을 할 때 미당 탄신 100주년 기념 세미나를 문학의 집에서 세미나를 겸해서 미당 선생을 또 현창을 했고 또 고창에 있는 미당 문학관에도 여러 차례 방문해서 행사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을 또 평생 현재까지도 저를 이끌어주시는 다른 한 분을 또 소개드리면 심산 문덕수 선생님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저 미당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같은 문청 시절에 신문학이라는 월간지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제가 마침 저 1974년도에 서울대 대학문학상이 당선이 돼서 수원에 있는 서울대 농대 저는 학생이었습니다. 아, 농대를 그래서 대학문학상을 문학 전공도 아닌 사람이 당선이 됐다고 그래서 그 성록회를 이제 문학 축제를 했는데 문덕수 조봉재 선생 두 분을 연사로 초청을 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측에서. 서울대에서. 그래서 이제 문덕 선생을 처음 성함은 많이 들었는데 처음 뵈서 그렇고 제 시를 특별히 칭찬을 또 해주시고 쭉 써보라고 하시고 그날 당선작하고 두 편을 시문학 잡지에 특별히 또 아마추어인데도 소개를 쭉 해줘서 그럼 완전 등단하신 거네요. 그건 등단은 아니고 이제 학장이니까 그걸 소개를 해줬는데 이제 더 용기 백배해서. 예, 정식으로 또 78년도에 시문학으로 등단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 이제 시문학은 1년 2년 2회에 걸쳐서 신인상 초에 추천 또 철료 이렇게 두 번을 당선을 해서 등단이 되게 돼 있는데 약 2년에 걸쳐서 또 습작을 하고 지도를 받고 해서 1978년 6월호에 이제 정식 시인으로 등단을 했습니다. 아. 또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한 번 더 소개한다는 우리 좋아요. 괜찮습니다. 우리 여러분도 잘 아시는 저 박목월 선생님. 박목월 선생님하고 인연도 예,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분 역시 또 문청 습작 시절에 가끔 행사장에서나 뵙고 그랬는데 제가 1975년도에 지방 근무를 거쳐서 농민신문사의 그 홍보국인데 그 농민신문이라는 백만부대는 잡지를 저희 직장에서 백만 주간지로 발간했습니다. 거기에 마침 목월 선생님의 그 유경수 여사 전기 그걸 우리 신문에 전제를 했습니다. 주간지이기 때문에 그 원고를 받고 또 원고료를 갖다 드리고 하는 작업이 약 1년 반 계속됐는데 그때 박목월 선생님께서는 그 한양대 물리대 학장을 하셨고 대근 원외로 4가 5번지 지금 번지도 기억을 합니다. 4가 5번지에 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간지이기 때문에 매번 원고료를 갖다 드리고 받고 하는데 제가 또 시를 좋아하고 습작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시를 매번 올 때마다 써가지고 와라. 그렇게 해서 억지로 노력을 해서 써가면은 어쩔 때는 잘 썼다고 칭찬도 하시고 어쩔 때는 거의 뭐 한두 줄 남기고 쭉쭉 그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국문과를 처음에 전공을 안 했는데 우연히 신문에서 그런 계기가 돼서 목월 선생님한테 매주 그냥 특별 과외를 받은 셈입니다. 그런 셈이네요. 목월 선생님이 또 추천을 해준다고 심상지나 당시 유명했던 현대문학제 네. 추천을 해 주신다고 제 작품을 늘 보고 네. 한 20편을 골라가지고 가져오라고 말씀하셔서 모골 선생님. 예, 모골 네. 선생님이. 그래서 이제 제가 열심히 또 고치고 습작한 거를 따듬고 따듬어서 갖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하고 인연이 안 되려고 그랬는지 선생님이 돌아가셨어요. 네, 그랬어요. 돌아가시고 아마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60이 조금 넘은 나이에 돌아가셔서 너무 안타까운데 한양대 계실 적에 예. 모골 선생님한테 그 문단 추천을 받지를 못하고 돌아가셔서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이제 그 후에 또 문덕 선생 아까 말씀하신 문덕 선생하고 또 계기가 돼서 네. 지금 미국의 LA 살고 계시던 배정홍 시인이 네. 예, 시문학으로 제 작품을 다섯 편을 갖다 주어서 작품을 봐준다고 하더니 한 달 있다가 작품 좀 봐준다고 하더니 어떻게 됐나? 네. 그랬더니 시간이 없어 못 봤다고. 아 그랬어요? 그때 나중에 77년도 시문학 11월을 가져왔어요. 네. 그래 보니까 제가 시문학의 초에 추천이 됐다고 그렇게 가져오고 그래서 이제 문덕 선생님한테 등단 추천을 받아서 정식 문단에 등단하고 그랬었구나. 모골 선생님하고는 그냥 인연이 그건가 보다 했는데 저희 부친이 작고를 해서 1995년에 네. 작고해서 아버님 묘소를 용인에 있는 네. 용인 공원에 이제 모시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 제 이제 밑에 남동생하고 또 우리 자형하고 네. 이렇게 해서 저 삼성 지금 의료원 거기 영안실에서 이제 아버님을 모셨는데 네. 그 장지를 제가 가지 않고 장지를 우연히 구해서 장지를 정해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장례식을 치르면서 보니까 모골 선생님하고 직선 거리로 한 150m부터 이제 아버지 묘소가 있어서 아 이렇게 또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그러니까 아주 귀한 거구나. 늘 예. 추천은 살아서 추천은 받지 못했지만 돌아가셔가지고 예. 아버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지금도 명절 때 추석 때 성묘를 가면 꼭 모골 선생님을 찾아뵙고 생전에 제가 문 잃었던 추천의 꿈을 말씀을 드리면서 또 술도 한 잔 따라드리고 성묘도 하고 깊은 인연이네요. 거의 그렇습니다. 에이. 그래서 인연이 되고 친한 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지금 갑자기 기억나는 분은 그 세 분 에피소드가 기억이 납니다. 박모건 시인이 그 당시 그 유경수 여사에게 예. 가끔 찾아뵙고 그랬죠. 유경수 여사님 그 청와대로 초청을 받아서 유경수 선생님 문학 공부 스승도 하시고 그랬는데 유경수 선생님이 시를 좋아했기 때문에 나중에 한간에서는 뭐 그것 때문에 또 오해도 받고 그랬습니다만은 저는 그 인연으로 돼서 그 유경수 여사님 전기 또 모골 선생님이 그걸 매번 우리 신문에 연재를 했던 그 인연으로 선생님을 또 가깝게 뵙고 문학 지도도 받고 그렇게 돼서 그렇구나. 예, 그런 인연이 있어 참 게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네. 인생이 바뀌기도 하고 또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네. 하고 다행히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들이나 제 선배들이 좋은 분들을 다 많이 좋은 분들을 만나서 네. 오늘날에 저를 이렇게 다 이끌어 주시고 충고를 해 주시고 지도도 해 주시고 늘 얘기할 때 저는 사람 복이 참 많구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자기 주변의 어떤 스승을 통해서 사실 오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어떤 좌우명이 있었나요? 네. 좌우명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시골 수재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고향은 춘향골로 이루어진 유명한 전북 남원이었는데 남원. 그 읍내 한 3천 명 되는 이제 시골 초등학교 거기서 초등학교. 이제 머리가 좋고 성적이 좋다고 이제 시골 수재입니다. 근데 초등학교만 나오셨어요 거기서? 아니 아닙니다. 이제 거기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고 고향이니까 시골에서 예, 그렇게 쭉 했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들과 교장 선생님들 특별히 저를 아껴 주셨는데 우리 저 우리 소나무개는 아주 매서 열심히 한다. 열심히. 그다음에 정직하다, 네. 또 아주 성실하다, 이제 그런 점을 높이 사서. 또 책도 많이 읽으셨다고 그러던데. 예, 그리고 그래서 옛날에 책이 참 귀했습니다. 그랬어요? 그 옛날에 뭐 아동 잡지나 또 뭐 학원지나 또 시골이라 책이 귀했기 때문에 책을 한 권 본다면 그 막 다독남독 열심히 책을 봐야 됐기 때문에 일부러 그 도서반장도 제가 맡아서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읽고. 와, 그랬었구나. 그것도 모질해서 또 네. 중학교 1학년 때는 제 옆에 짝꿍이 네. 우리 시내에서 제일 큰 청구서림이라는 서점을 운영했는데 그 집이요? 자기 네, 친구 아버지하고 네. 형님이 이제 그 친구를 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사장님이나 형님 몰래 그 서점에 있는 책을 몰래 하나씩 빌려다가 아 그랬어요? 더러워질까 봐 그 책으로 표지를 따서 깨끗이 읽고 거의 읽었습니다. 이제 그런 정말 독서 좋은 시기가 경험이 있었네요. 예. 시인이 되고 글쓰는 밑거름이 됐다고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아, 좋은 시절을 보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나중에 고등학교를 예. 거기까지 나와서 나중에 서울대학교 가신 거예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는 고향서 다녔습니다. 이제 중학도 수석으로 들어가고 수석으로 입학하고. 와, 그래서 그랬어요? 이제 당시에는 저 몰랐네요. 전라북도인데. 예. 그 각도에서 유명한 명문 학교가 있었습니다. 이제 각도에 밑등하는 수재들만 네. 가는 전라북도 경우에는 전주고등학교가 이제 그런 학교였는데. 전주고등학교. 네. 네. 뭐 광주 일고 전주고등학교, 네. 뭐 청주고등학교, 경남고등학교, 뭐 경북고등 얘들 각도마다 다 명문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는 전주고등학교로 가고 대학은 다시 이제 서울로. 와서 서울대학을 다니고 이 전공을 뭐 국문학을 하지를 않았고 처음에는 했는데 농과대학 네. 네, 가신다고 그는 옛날 네. 뭐 서울대학을 많이 들어가는 게 능사라고 그래서 옛날 학교 막 네, 그래서 많이 맞아요. 성적하고 적성 지금도 그래요. 상관없이 네. 옛날 많이 보냈습니다. 네. 전혀 생각지도 않는 거기를 갔는데 그 당시 제가 이제 7남매 맞이고 집안이 뭐 다 그렇지만 맞고. 어려웠기 때문에 네. 동생들 줄줄이 3년 터울로 다 있으니까 네. 예, 너는 좀 등록금도 싸고 괜찮은 데 들어가서 동생들 부담을 부모님 좀 돌봐야 그래서 되는. 거기를 갔는데 그러니까 전공이 또 그렇게 적성이 맞지도 않고 가기는 갔는데 재수를 할 형편도 아니고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거의 이제 부전공이다시피 해서 문학에 심취해서 또 역시 네. 그 대학 도서관에 있는 책을 거의 다 읽고 도파를 하고 알바를 해가면서 이제 어려운 대학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졸업은 하셨지요? 네. 네. 아 졸업 다 했죠. 아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어요. 아 그랬어요? 이제 졸업은 군대 갔다 와서 지금 대학로에 있는 저 마로니에 공원 거기가 옛날 서울대학교 이제 물리대학 자리였습니다. 아, 거기에 있었구나. 지금 저 예술가의 네. 집은 대학본부였고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1974년도 그러니까 4학년을 마치고 75년도 2월 달에 29에 눈이 펄펄 내리는 날 졸업을 네. 했습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영재인지 몰랐습니다. 시골 네. 수재들 많습니다. 그래? 아 수재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사실. 예. 네. 아이고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 뭐 밤새워도 네. 끝나지 않을 많은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쯤에서 노래를 한 곡 더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빈 병 속에서 휘파람을 부는 바람 소리처럼 소리가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거든요. 네. 우리 시에다가 곡을 붙인 노래를 한 곡 더 들어보고 이야기를 마저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예.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네. 바람이 불고 비가 올 때도 나는 저 유리창 밖 가로등 그늘에 밤을 잊지 못해. 그 벤치 위에 나뭇잎은 떨어지고 나뭇잎은 흙이 되고 나뭇잎에 덮여서 우리 둘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내 서늘한 가슴에 여름날의 호숫가 가을의 공원 그 벤치 위에 나뭇잎은 떨어지고 나뭇잎은 흙이 되고 나뭇잎에 덮여서 우리들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내 서늘한 가슴에 있네. 박인환 시인의 시에 곡을 붙이고 박인희가 노래한 세월이 가면이었습니다. 시인의 평가가 여러 측면이 있는데요. 불안한 시대에 우스워린 시인으로 만든 것은 시대적인 운명인지도 몰라요. 그가 벅차게 역사를 고뇌하며 시를 쓰고 폐허의 상처를 위로하기 위해서는 그 위안젠 낭만적인 노래가 있어야 했었을 겁니다. 이사장님, 네. 이제 우리 연희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제가 이렇게 무슨 모임에 가면 그 정지용 선생님의 이렇게 향수를 많이 노래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시 한 편을 좀 찬찬히 읽어보니까 네. 시 속에 참 정겨운 시어들이 참 많이 배어나왔습니다.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 지라로 집배게 성금별 그리고 서리까마귀라든지 금빛 게으른 울음 같은 것은 이렇게 한 편의 시 속에서 정말 토속적인 언어들이 고향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을 풍기고 담겨 있었습니다. 이사장님이 생각하는 혹시 좋은 시라는 것은 어떤 시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좋은 시 개념이 사람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는 좋은 시는 우선 독자들에게, 인간들에게 감동을 주는 시가 첫째고 그 다음에 거기에 곁들여서 재미를 줄 수 있으면 더 금상첨화라고 하겠습니다. 대개 시라고 그러면은 그냥 교과서에서 봤던 옛날에 낭만적인 시들, 서정적인 시들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대가 바뀌고 지금 대한민국은 IT 첨단 강국 또 경제 대국으로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네. 시도 사회에 따라서 시대 흐름에 따라서 조금 현대적으로 네.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좋은 시라는 개념도 조금 시대에 따라 좀 달라질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사람을 감동하게 하고 카타르시스를 주고 순화시키는 그런 시가 좋은 시라고 볼 수 있겠죠. 맞아요. 그 애송시들을 보면 좀 그 읽는 분들과 의사소통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또 비유가 조금 쉽고 복잡하지 않고 또 은유 표현이 너무 많지가 않아서 그럭저럭 읽기가 편하고 또 표현이 뛰어난다고 봐요. 그래서 그래서 나중에 읽다 보면은 어떤 감정의 고조가 잘 조화된 시라고 하더군요. 그러면 이사장님께서 많은 시도를 써오셨을 것도 접했었을 텐데 혹시 애송하는 시가 있으면 어떤 시인지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고요. 또 육성으로 낭송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러시죠. 네. 제가 시를 초창기 대부분 그렇습니다만은 초창기는 저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시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시가 역사시나 하이퍼시나 첨단 현대시로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역시 제가 애송하거나 하는 시는 초창기에 썼던 그냥 서정적인 시가 또 대중적이고 많이 다가가기 때문에 그런 시 중에서 한 편을 제가 낭송을 하겠습니다. 네. 새벽바다 안개꽃이라는 시인데요. 이게 한 30년 됐습니다. 오래됐네요. 이거는 저 해운대 바닷가, 여름 바닷가를 생각하시면 되겠고 새벽에 딱 동터오는 네. 햇살과 안개꽃처럼 막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네. 그런 바다를 생각하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냥 낭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벽바다 안개꽃 손해일. 바다는 육지가 그리워 출렁이고 나는 바다가 그리워 뒤척인다. 물이면서 물이기를 거부하는 모반의 용트림, 용수철로 튀는 바다. 물결 소리 희디히게 안갯꽃으로 빛날 때 아스팔트에 등짙은 갑충의 깍지들, 나도 그 속에 말미잘로 누워 혁명을 꿈꾼다. 돌아가리라 돌아가리라 덧없는 날들을 어족처럼 데리고 시원해 해구로. 우리가 어느 바닷가 선술집에서 불혹을 마시고 있을 때 더위 먹은 파도는 생선회로 점여지고 섬광 푸른 종소리에 피는 새벽바다 안개꽃. 이상입니다. 아, 참 좋네요. 그 좀 비틀거리는 어떤 선술집의 그 밤을 거쳐 나와서 새로운 성찰로 자기를 새롭게 서는 그런 젊고 예. 어떤 현대적인 시인 것 같습니다. 예. 아, 정말 낭송도 대단히 잘하시고 좋네요. 아마추어는 제 시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아유, 시는 살아가는 용기를, 사랑을, 인간다운 어떤 삶을 말하고 있는 스승 같아요. 예, 그렇죠. 때로는 치열하게 자신과의 투쟁을 담아내기도 하고 인내를 통한 고난의 승리를 꽃피우기도 하지요. 이사장님,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국 팬의 장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꼭 이루고 싶어 내는 그런 어떤 포부가 있으실 때 지금 이번 임기 동안에 이사장님께서 꼭 계획하고 계셨고 또 특별히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이 있는지요? 예, 할 일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우선 애청자 여러분께서 팬클럽이 뭔지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 잠깐 부연 설명을 하고 또 네. 제 얘기하겠습니다. 네. 팬은 영어 약자로 대문자로 PEN 팬은 poet 시인, 플레이라이트 극작가, E는 에세이스트, 에디터, 그다음 N은 노벨리스트. 네. 요 세 그 장르의 약자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거는 1921년도 영국 런던에서 도슨 스코트라는 소설가가, 여류 소설가입니다. 소설가가 지창을 해서 세계 문인들의 문학적인 소통, 그다음에 인권운동, 그다음에 문학의 지능, 여러 가지 큰 범주의 목적을 가지고 창립을 해서 초대 회장은 존 골드워드라는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초대 회장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현재는 전 세계 110개 나라 146개 지부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한국 본부는 그 146개 지부 중에 하나입니다. 언제 들어왔나요? 우리 한국 펜은 1954년 9월에 창립이 됐습니다. 네, 오래됐어요. 예, 그래서 지금 64년째 됩니까? 그래서 처음에 그냥 자발적인 창립을 했습니다만 그 계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 35년 치하에서 벗어나서 해방이 되고 1948년 국가를 건국하고 그러자 1950년 6.25 비극이 발발해서 동족 상잔의 그 피비린내 나는 비극을 겪고 모든 것이 파괴되고 절망이고 그런 상태에서 문학도 거의 뭐 폐허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시절인데 유엔의 오소버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 팬 본부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모윤석 선생을 얘기를 해서 가서 팬 본부에 가서 근황도 알아보고 가입 여부를 타진을 해봐라. 그래서 모윤석 선생이 이제 그 반부하고 자극을 받고 용기를 얻어서 1954년도에 이제 서울에서 창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식 인가는 1955년도 정식 이제 인준을 받았는데 인준 받는데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당시 그 폐허가 된 분단 전쟁을 치른 가난한 나라, 세계 제일 가난한 나라, 110달러 국민소득이 안 되는 그 당시요. 애국인, 선진 애국이 볼 때는 그 국동에 이름도 없는 조그만 나라, 남북분단 전쟁을 친 나라가 뭐 문화가 있으면 얼마나 있고 문학이 있으면 뭐가 이렇게 아주 그냥 거의 무시를 당했다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펜을 가입하겠다고 하니까 어려워서 그 설득을 하고 애를 모연숙 선생님께서 굉장히 애를 써서 가입을 해서 그래요. 현재는 3,600명 회원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팬도 미국 동서부, 캐나다, 외국에 또 지부가 있고 국내에도 지역에도 지부가 있어서 19개 지부가 있습니다. 현재는 제가 35대 이사장입니다. 35대. 그 길어졌습니다. 자, 잠깐 초대는 수주 변영로 선생이 초대 회장님. 2대는 영문학자이신 정인섭 선생님, 3대는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를 쓰셨던 주여섭 선생님, 4대가 아니고 이제 네 번째 모윤숙 선생님, 그다음에 백철 선생님, 전숙희 선생님, 문덕 선생님, 그다음에 김시철, 문효치, 이기론, 이상문, 그다음에 제가 35대 이사장인데 시와 소설 다 장르 펜은 전 장르 아까 이름에서 합해서. 막나 했듯이 전 장르 막나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특별히 뭐 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펜이 60여 년이 됐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한국에서는 노벨상이 하나도 없고 그래요. 일본이나 가까운 동남아 일본이나 심지어 아프리카까지도 노벨상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노벨상이 안 나오냐. 뭐 노벨상을 꼭 받아서 문학의 수준이 올라가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런 아쉬움이 있고 자존심도 상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뭐 번역이 없었던 건 아닌데 번역 문제. 더 많은 활성화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번역 문제. 그다음에 번역을 하기 전에 이제 노벨상을 받을 만한 원작의 우수 작품 선정. 선정. 그다음에 번역. 그다음에 그 번역을 해서 세계 독서 시장이나 출판계나 각국 대사관이나 영사 애국 기관을 많이 내보내서 애국 독자들에게 읽혀야 되고 알려져야 되는데 일단 알려야 되니까 그런 노력이 굉장히 미흡했다고 봅니다. 우리 한국 문학 작품이 뭐 수준이 떨어지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 우리도 자부심을 갖고 훌륭한 작품 많이 있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국 문학 번역원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이제 정부에서 하는 그것만 가지고는 또 안 되기 때문에 민간 차원에서 제가 펜 번역원을 만들어서 영불, 독, 주요 언어를 다 네. 망라해서 펜 번역원을 만들고 네. 좋은 작품을 골라서 번역을 해서 네. 세계로 내보내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이제 할 거고요. 큰일이네요. 그런데 네. 그 자금도 많이 들고 우수한 번역가를 망라하는 것도 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영문 펜 문학을 또 만들어서 내보내고 또 무쿠지를 영역을 해서 내보내고 국내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주로 이제 밖으로 나가는 펜은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세계로 가고 글로벌 지구촌으로 가서 한국 문학을 선양을 시키고 도약을 시키고 또 알려야 되는 이제 그런 사명. 그게 펜의 역할이기도 하고 앞으로 중점을 두고 할 일입니다. 아, 그러세요. 그 어쨌든 손 이사장님이 그동안에 쌓아오는 경험과 실력과 또 열정이 있으셔서 꼭 순조롭게 다 이뤄내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시들을 많이 쓰셔서 나무가 가지를 뻗어 바람과 새와 빗방울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의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듯이 더 많은 시들을 쓰셔서 새로운 시의 지평을 풍성히 열어가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네. 그동안에 이제 구루 FM에 초청된 시인들께 네. 구루 시민을 위한 그 시를 좀 써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예, 오늘 써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육성으로 직접 낭송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좀 세월이 지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아마 이송을 이 시들을 애송할 것입니다. 낭송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면은 여기 구로문인협회가 있습니다. 제가 서초구 문인협회 회장도 하고 우리나라 한국 현대시인협회 이사장도 하고 지금 현재는 펜 이사장입니다만은 구로에 올 때마다 좀 부러운 게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구로가 서울의 애곽변방이고 옛날 저 산업화 시절에 구로 공단이랄지 산업 단지랄지 이제 그런 정도로 알고 뭐 가끔 와보기는 합니다만은 이게 문학이나 이쪽에서도 그렇게 열정을 갖고 지원을 해주는 걸 보고 또 놀랐습니다. 또 문학의 집에서 시에서 구로구에서 또 특별 공간도 마련을 해주고 시화전도 하고 그래서 구로문협 초청으로 몇 차례 와서 축사도 하고 구로에 올 때마다 아 그래도 이게 첨단 공업 도시뿐만이 아니고 문학적으로도 많은 걸 노력을 하는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럴 겁니다. 그런 저런 제 감흥을 엮어서 짧은 시를 한 편 지어봤습니다. 아, 낭송 좀 해주세요. 낭송 한번 해볼까요? 구로 찬가 손해일 옛적 아홉 현자 슬기 모아 터잡은 길지라서 서울의 변방이었던 구로가 이제 글로벌 지구촌을 선도하는 디지털 첨단 도시로 거듭났구나. 일찍이 춥고 암울했던 세계 최빈국 가난한 나라 잘 살아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모두 뭉쳐서 청운의 꿈을 안고 상경했던 우리우 형 누이들이 쪽방 눈물밥을 삼키며 밤샘 일도 마다 않고 열정을 불살랐던 곳 이제 그들의 노고와 피땀이 오롯이 연그러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 견인차 되니 오호 거룩하구나. 서울의 애곽 변방에서 글로벌 지구촌을 선도하는 디지털 산업다시 새로운 구로여. 역사와 문화와 첨단 기술이 어우러진 행복도시 구로. 우리 모두의 행복을 창출해갈 번영하는 축복받은 구로여. 저 이상입니다. 아우 뭐. 정말 좋습니다. 저희가 그 시를 듣고 있으니까 구르구에서 하는 것이 정말 자랑스러운 그런 시가 됐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 예. 예. 정말 작은 시 한 편 또 별뜻 없이 내미는 손 작은 미소가 때로는 열 마디 말보다도 더 큰 행복과 윤기를 그렇습니다. 주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거의 끝날 시간이 됐는데요. 아, 예. 예, 이사장님이 생각하는 예. 정말 마지막으로 딱 한 줄로 줄인다면 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생각하는 시 또 예술 예, 크게는 예술입니다. 아, 예술은 인간의 메마른 감성을 적시는 촉촉한 담비라고 할 때 시는 그 담비를 먹고 자라는 나무에 비유할 수 있고 예술이 꽂히면서 뭐라 그럴까요? 인간의 그 감성과 카타르시를 충족해주는 가장 영롱한 이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한마디 이렇게 말로 정의하기는 어려운데 시가 있음으로써 인간 세상이 풍요로워지고 또 인간의 감성을 적시는 그런 자양분이랄까 조미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시는 언어의 건축물이라고 하이데거는 말했습니다. 좋은 시는 현실에 대한 기부다. 현실 세계에 좋은 시가 더해지면 그 세계는 결코 이전 세계와 같지 않다. 시는 만물의 모습과 의미를 바꾸도록 도와주고 우리 자신에 대한 암과 주변 세계에 대한 알을 넓혀준다. 영국 시인 딜러 토마스가 말했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와주신 이사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살아가다가 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길을 잃었을 적에 시의 나무 그늘에 앉아 잠시 쉬어가세요. 멀리 노을이 질 때까지 고개를 끄덕여주는 수수대, 빗물에 휩쓸려가는 소용돌이 속에서도 구르며 뒹구는 자갈의 노래, 시는 푸르게 견디며 일으켜주고 살아갈 긍정을 이끌어줄 것입니다. 이제 곧 푸른 5월이 건너가면 바다 내음이 나고 물새소리 멀리 파도소리가 파랗게 넘실대는 파도의 힘찬 모습이 펼쳐질 것입니다. 로버트 브리지스는 6월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녀는 노래하고 난 그녀 위에 노래 만들고 온종일 아름다운 시를 읽는다네. 건초더미 우리 집에 단몰래 누워있으면 아 인생은 아름다워라 6월이 오면 우리의 상상 속에 어떻게 시의 씨앗들이 숨어 있고 꽃들이 피어 있고 나비떼가 윙윙거리는지 6월에 다시 반갑게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이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네,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정우 프로듀서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10월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내 마음의 시 김아랑 시인이었습니다. 우리 마음도 우리 사랑도 꽃잎 되어